하지 마지 yeah. 오늘은 내가 안녕 사람이 안녕 hey. Hold up 허리띠 꽉 조여매고 Wake up 커피를 꽉 불어 해쳐버려 꽉 찔러버려 오늘 그런 날이니까 yeah. Hey!